잘 좋다. 아씨 대박이다. 자 여러분 사진 찍자. 찍읍시다. 찍읍시다. 찍자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 확인 어때 어때 어때? 우리 처음 만나 수줍었던 여름 그날로 자꾸 생각이 나 하루 종일 너만 찾아줘 I can't live it without you I can't live it without you girl 시원한 바람 타고 네가 불어와 넌 속삭이든 몰래 편하게 편하게 했던 내 대답이 조금은 성의 없게 들렸었지 편하게 떠나게 했던 네 대답에 내가 붙잡아야 했었던 거지 너 없는 내 맘은 왠지 유난히 허전해 빈 것 같아 네가 한 그 한마디가 내가 난 나쁘지만 그럴게 아니 그래